가는 줄 몰랐구나.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. 나이 묻지 마세요.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. 여기까지 왔는데 한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.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.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또 가는 줄 몰랐구나.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.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.